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몽골인민혁명 승리 95돌째 즈마유 이 나라 대통령 자히야긴 엘베 그도르주에게 8일 축조를 보냈습니다. 축조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과 친선적인 몽골인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